even flattered. It makes no sense. You couldn't get a dollar out of me. 자 오늘 밤이야 난 족을 품은 꿈 네 혼을 뺏은 남 Look what you made us do 천천히 널 잠재울 fire 잔인할 만큼 아름다워 I bring the pain like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This that pink venom Get em, get em, get em Straight to your dome like Bring the pain like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ra-ta-ta-ta. I'm ready for love. 믿고 망가져도 나 뭘 믿고 버티는 거야. 어차피 떠나면 상처 두 성이 채로 미워하게 될걸. 끝장을 보기 전 끝낼 순 없어. 이 아픔을 기다린 것처럼 아마도 잠깐일지도 몰라. 우리 뭘 찾아서 헤매는 걸까. But I don't care, do it. 아마도 잠깐일지도 몰라. 우리 뭘 찾아서 헤매는 걸까. 불안한 내 눈빛 속에 널 담아. 아프더라도 너만 있으면 돼. We are the lovesick girls. 네 맘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순 없어. We are the lovesick girls. 이 아픔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now look at me. Look at you. 해볼래 해 그 따뜻한 떨림이 새빨간 설렘이 마치 해변 끝까지만 You might not get in it Look at me, look at you 누가 더 아플까 You smile 누가 you are 내 눈에 피눈물 흐르게 된다면 so sorry 누가 you are 날 어떡해 나약한 나의 결 Crazy, thank you, baby. I'll eat all to you. Got me all messed up. His love is my favorite, but you plus me sadly get me dangerous. Lucky me, lucky you. 결국엔 거짓말, we lie. So what, so what? 만약에 내가 널 지우게 된다면 so sorry. I'm not sorry.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My never fact check 눈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좋게 난 toxic you hoke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 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test me 넌 불 보듯이 뻔해 Hit you with that through. 같은 말 때문에 내 맘에 상처를 내놓고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지도 날 혼자 위로하고 오늘 하루도 혹시나 떠날까 늘 불안해해 I just want you to stay 점점 무뎌져가는 너의 그 무표정 속에 oh, 점점 내려놓 잠을 거울에 속삭이곤 해 oh,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지만 그게 너다워 그래도 stay stay stay with me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나를 떠나지마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la la la la la Don't 바라는 게 없어 이제 심장은 뒤긴 하는 건지 무감각해 그래 사람들과의 억지스런 한마디보다 너와의 어색한 침묵이 차라리 좋아 So stay 그게 어디가 될까 말야 가끔 모두 미울 때면 I'll be your fire 거짓 같은 세상 속 유일한 truth is you This is a letter from me to you 널 닮은 듯한 슬픈 멜로디 이렇게 나를 아직 날 사랑하니 내 맘과 같다면 오늘은 떠나지마 굳이 너여야만 하는 이유 묻지마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la la la la la Girl,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타 빠진 불씨 불어라불람 더 커져가는 불길이기 약인지 속인지 우리 엄마도 몰라 내 맘 도둑인데 왜 경찰도 몰라 불꽃은 내 심장이 더 부어라 너는 기름 Kiss him while I diss him I don't know but I miss him 중독을 넘어서 네 사랑은 crack 내 심장의 색깔은 black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on and on and on 내 전부를 너란 불길 속으로 던지고 싶어 Look at me,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때우고 있잖아 끌 수 없어 우리 사랑은 불잖아 My love is on fire Now burn baby burn 아름다워 날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이 아직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건 원치 않아 마음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대로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마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 두덩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We ba-dum, ba-dum, ba-dum Can you hear that? We ba-da-ba-da-ba-dum We ba-dum We ba-dum, ba-dum, ba-dum Can you hear that? We ba-da-ba-da-ba-dum Hold up 아무 말 하지 마 Just whistle to my heart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 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Zoom, zoom 언제 나는 stylin' 도도하지만 네 앞에서 I'm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esert island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마음속 그만 내빼 너무 봐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game은 내가 win 난 널 take care 안아줘도 세게 눈깔을 가로채하기 전에 네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너의 향한 네 마음은 fire 내 심장이 빨개지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that? 휘파라바라바라밤 휘파람 휘파람 파람 파람 Can you hear that? 휘파라바라바라밤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 바람처럼 스쳐가는 흔한 인연이 아니게 많은 말은 필요 없어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내려가줘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Black pink in your area. Black pink in your area. Being a bad girl, I know I am. And I'm so hot, I need a fan. I don't want a boy, I need a man. Click, clack, bada bing, bada boom. 문을 박 잠이 못 든 나의 bada boom. 굳이 애써 노력 안 해도 모든 남자들의 코피가 팡팡팡 팡팡 바라 바라 팡팡팡. 지금 날 위해 축배를 짠짠짠. Hands up 내 손에 바라 follow 해니 네가 말로 만졌던 게가 나야 Jenny. 촘촘한 불빛은 나이가 파고도 Listen to my money talk, spend how I like it. Yeah, everyone know what I mean when it's a green, when it's a green, I mean go.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Give me what the hell I want. Check the money making bank account number. That's the shit that's never getting bounced on your bitch. I do the money dance. I just made a honey best. When the stars say sign for it, I'ma leave my autograph. Dollar bills, dollar bills. Watch it fall. Take it about you, you can still love me. You need Got used to have a hole in the wall with a mattress. Funny when you want it, suddenly you have it. You find out that your goal's just plastic.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back on you and I. Every day, every night, I'll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I refuse, yeah. I just wanna be

me, so I can't see nobody else but me, no. Get it, flip it, scoop it, do it like that. Chillin' like a villain, yeah, rah, rah, rah. 미친, 미친 듯한 속도 in my life, rah. No more follow, 너는 bigger, wanna damn it. 그냥 치른 millies, millies, 매일 버릇. 한여름, 손목에 얼음. Keep it moving like my Lisa. Think you fly, but where you be some Mona Lisa? Kinda Lisa needs an ice cream and a treesa. Keep it moving like my Lisa. Think you fly, but where you be some Mona Lisa? Kinda Lisa needs an ice cream and a treesa. sour, sour candy. out in blue. revolution. Go. the slow dance when it's showtime. Just me and you, and the slow jam that we both like. That playlist, my favorite, so play it. But baby, F a love song, I need you to say it, say it. If you relate, really love me, so 나를 위해 Can I kick it? Yeah. 깜깜한 저 하늘 위에 한바탕 난리를 치며 불을 지를 거야. Can I kick it? Yeah. 너라는 세상을 부셔버리고 나와 나게 눈 부셔버릴 거야. And I'm letting it all out. 이리 꺼잖아. 이젠 너를 찾을 거라고. 나 혼자여도 괜찮아. 불쌍해지만 이젠 너를 잊을 거라고. Never needed nothing else, just a little love from myself. And you couldn't be the one to help. Had to kick it and I didn't tell whoever you wanna tell. Get a kick to the curb, you're kicked out. Never kick a girl when she kicked down. Who you gon' kiss now? No, you gon' miss how I move from the top to the bottom. I'ma kick snail. 어두운 밤이 날 감싸지만 이제서야 나를 위해서 춤을 출 수 있어. 너란 벽을 넘어서. I'll kick it if you're down, kick it if you're down. Can I kick it? Yeah. 깜깜한 저 하늘 위에 한바탕 난리를 치며 불을 지를 거야. Can I kick it? Make sure you get left for your leave. I saw you and knew what I was trying to do. I had to play it real, real smooth. And once I finally made my move, I went crazy over you. Love me like crazy, I love you crazy.

순 없어 구름 건너편엔 아직 밝은 해 내가 그려왔던 그림 속에 찢어버린 곳들까지 다 비워내어 웃을 수 있게 보기 싫었던 너만 좋아할래 난 기억해 so I'll be okay 파란 늘 밤은 가득 꽃이 피게 you know I'll always be waiting Yeah. little bit of pink, but ain't nothing love about this. Been living a bit. Your crib could fit in my crib. Pretty ass. Don't gotta say no more. Look at my face and they know they seen it before. Oh, made it to vote. Put that pop back and pop at the top. While we rock, they all rock. Had to stop. Have to shop. Keep the swagger on 5 mil. We the only gang to run the game in high heels. 조용히 살고 싶은데, 다른 여자애들처럼. I'm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24, 365 오직 너와 같이 하고파 낮에도 이 밤에도 이렇게 너를 원해 Yeah. 모든 남자들이 날 매일 check out 대부분이 날 가질 수 있다 착각 절대 많은 건 원치 않아 맘을 원해 난 넌 심장을 도려내 보여봐 아주 씩씩하게 때로 씩씩하게 so hot so hot 내가 어쩔 줄 모르게 해 나지막히 불러줘 내 귓가에 도는 휘파람처럼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널 향한 이 마음은 fire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Can you hear? 휘파라바라바라밤 휘파람 휘파람 Can you hear? 휘파라바라바라밤 Hold up 아무 말 하지 마 Just whistle to my heart 그 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설레게 해 Boom boom 생각은 지루해 느낌이 Everyday, all day 내 곁에만 있어줘 Zoom zoom 언제나 난 stylin' 도도하지만 이 앞에 some darling 뜨거워지잖아 like a dancer darling 널 알아갈수록 울려대는 마음속 그만 내빼 너무 와라 내게 boy 이젠 checkmate game은 내가 win 난 널 take care 안아줘줘 세게 눈깐을 가로채하기 전에 내가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널 향한 네 마음은 fire 내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 점점 가까이 들리잖아 휘파람 휘파람 Can you hear that? 휘파라바라바라밤 휘파람 휘파람 Can you hear that? 휘파라바라바라밤 This beat got me feeling like 바람처럼 스쳐가는 흔한 인연이 아니게 많은 말은 필요 없어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데려가줘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Make him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Every time I show up, blow up, Like pink!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강렬히 몸에 쏙 가려 커진 볼륨은 더 better. 거침없이 직진구지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쁘지 않은 savage. 원하던 대놓고 뺐지. 너 뭐래도 칼로 무배기. 두 손엔 가득한 fact. 궁금하면 해봐 fact check. 눈 높인 꼭대기 물 만난 물고기 좀 촉해. 난 toxic 유혹해. I'm foxy. 두 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이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running in a bucket list. I'm done, buddy. 널 당기는 것도 멀리 밀치는 것도 제 멋대로 하는 배.